모비, 레비, 가만히 있으세요. 오피리아 수리에 집중하고 싶군요. 이부? 오피리아에 이상이라도 생긴 건가? 아, 네. 수리 중입니다. 혼자 하는 거야? 조금 구경해도 될까?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군. 물론이죠. 오피리아는 여왕인 제가 특별히 제작한 나스. 나사가 작아서 잃어버리기 쉽겠군. 자, 여기. 감사합니다.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산만한 거지? 오피리아가 모비랩이 장난치는 걸 말리다가 잘못 부딪혀서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탓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소드들은 인간 아이처럼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지는 않... 이 녀석들 괜찮은 거지? 영 방향을 못 잡는다. 모비 레비!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오피리아도 수리 중인데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브, 여기 얼음이다. 좀 코어에 대고 있는 편이 좋겠군. 시스템 텐션이 올라갔는지 열기가 느껴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좋은 걸 구경했군. 고맙다. 더 이상 방해하면 오늘 안에 수리가 끝나지 않을 테니 나도 이쯤에서 일어나도록 하지. 마저 수고하도록 해.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